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찬 작사, 김원균 작곡인 이 가요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보시고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본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민족사의 길이 빛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유물을 담아 주체 35, 194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일제를 때려보시고 나라를 해방하시어 우리 민들에게 자주적인 참된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렬한 칭송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체 35, 1946년 4월, 작가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보이 수령님께 드리는 혁명 송가를 창작해 줄 것을 졸졸히 부탁받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지도를 받으며 가사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위대한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 무장 투쟁을 승리로 조직영도하시어 우리의 혁명과 세계 혁명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방된 조국 땅에서 우리 민을 보다 새로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 절세의 애국자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이러한 가사의 내용에 맞게 1945년 모란봉 공설운동장에서 수령님을 환영하여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 치던 그 환호의 감정을 그대로 선율에 담아 장엄하면서도 밝고 환희찬 정서로 창작하게 됐습니다. 사분의 사박자로 된 선율에서는 힘있는 기백과 경축적인 성격을 훌륭히 결합함으로써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칭송하는 성가로서의 개성적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불멸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나온 지 70년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 민뿐만 아니라 세계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만민이 드리는 태양 칭송의 노래로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해석하여 노래 김일성 대본수님은 위대한 인민의 수령을 들으시겠습니다. 러웅률 신소년 작사 김종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58 196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세계혁명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오보이 수령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민과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손일은 가사의 사상정서적 내용을 폭넓고 깊이가 있는 3부분적 구조 속에서 장엄하면서도 기백있는 행진곡풍으로 펼쳐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창작된 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났지만 행진곡풍의 성가작품으로서 오늘도 오보이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